너는 벽이다. 아무리 치고 또 쳐도 내 손만 아파지는 돌덩이다. 너는 벽이다. 그게 왜 치고 외쳐도 내 맘만 갈라지는 먹통이다. 사랑한다는 흔한 그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을 해봐도 너만 모른다. 미치도록 보고 싶다. 난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다. 아침마다 떠난까지 사랑하고 또 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. 떠난 사람 그리워도 너 없이는 죽을 것만 같아도 나는 잘 살 거다. 잘 살아볼 거다. 잡으려 해도 한 줌에 사라지는 바람이다. 너는 물이다. 목 끝까지 차올라서 한마디 못하게 하는 물이다. 사랑한다. 말보다도 좋은 표현을 해봐도 너만 모른다. 미치도록 보고 싶다. 난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다. 아침부터 밤까지 사랑하고 또 하고 너와 함께 하고 싶다. 떠난 사람 그리워도 너 없이는 죽을 것만 같아도 나는 잘 살 거다. 잘 살아볼 거다. 다시 만나고 싶어. 매일 보고 싶은데 사랑이란 이름의 너를 매일 불러도 다시 불러도 너는 모른다. 너는 모른다. 자꾸만 내가 타는 이런 내 마음을 넌 아직 모를 거야. 미치도록 보고 싶다. 난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다. 함께였었던 우리 함께했었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. 떠난 사람 그리워도 너 없이는 죽어.